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, 위대한 김종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협을 빛나게 완성해 나아가자와 앞날의 강성조선을 또 받드는 기둥이 되라의 전문을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